사람도 쉬어가는 조폭년 구비마다 한 많은 사연 흘러간 그 세월을 뒤돌아보는 졸음진 그 얼굴에 이성이 맺혀 그 멋은 흐렸구나 추풍년 고개 예, 감사합니다.